7월 28일 목요일. 겸손과 순종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매복과 유인 전략. 강한 대적일수록 그의 교만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이기기 쉽습니다. 아이성 거민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뒤 기고만장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매복시켜놓고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달아나자 아이왕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추격전을 전개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아이왕은 여호수아의 유인에 말려들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일시적 패배 후 궁극적으로 승리한 여호수아의 전략은 십자가 죽음 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략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세상은 결코 겸손한 성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통쾌한 승리.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이성 거민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작은 창이지만 햇빛에 반사시켜 공격 신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에 복병들은 재빨리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아이성 거민들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할 때 쫓기는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읍에서 나온 복병들이 양쪽에서 협공해 모두 진멸하고 왕을 생포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과거의 패배나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기 있게 순종한 결과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찢어 주를 향해 부르던 그 노래 주님 여전히 기뻐 받으시네. 묵상 에세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전력 투구하라. 최근 세계 최고의 대기업인 월마트가 한국에서의 사업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월마트는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건물을 지어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창고형 할인점이다. 운영 비용을 절감해서 물건을 싸게 파는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해왔다. 그런데 한국에 상륙한 1998년부터 5년 동안 이 원칙을 고수한 결과 국내 마트에 밀려 업계 5위의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경영진은 미국식 월마트 운영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매장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춰 매장을 전면적으로 재단장했다. 미국과 전 세계 3만 개가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 월마트도 한국 시장에서 겪은 고난 앞에 고집을 꺾고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실패를 하면 우리는 대개 과거에 대해 실망하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한다. 과거에 저지른 남부끄러운 실수를 기억해내서는 과거에 그렇게 못난 실수를 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움을 품는다. 이런 생각은 새롭게 재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분은 실패로 인한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응원대장이시다. 한홍의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한절 묵상.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으로 단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창을 들라고 명하셨기에 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몸짓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을 백성에게 확신시켜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이십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분명히 알려주어 영적 전쟁에 담대히 임하도록 성도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교만이 패배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